참 이런 원고를 가지고 해본 경험도 있지만 이렇게 단어 단어만 이렇게 써가지고 저는 설교를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이거를 뭔가 문장으로 이렇게 만들 글로 또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참 이게 익숙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면 제가 그냥 참 흥미롭게 보았던 성경에 나온 인물들에 대해서 하나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각자손에 대해서 내각족속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각족속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족속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내각족속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그 제도권 안에 들어온 그러한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셨던 이유들이 무엇일까? 예, 그거에 대해서 흥미롭게 좀 이 내각자손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내각자손이 누군가 봤더니 내각자손은 겐 족속이다. 창세기 나왔던 겐 족속이 바로 이 레갑의 족속이다. 조금 더 앞으로 가게 되면 이 겐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 어떻게 보면 가인의 그 후예들이라고라는 표현이 다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들어가진 않고요. 창세기 15장 말씀에 이 겐 족속에 대해서 처음 나오게 됩니다. 이 겐 족속은 창세기 15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사사기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바로 이 겐 족속임을 겐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제 그 이스라엘과 유다가 나뉘어졌을 때에 나뉘고 난 후에 누구죠? 그 여로보암을 죽였던 왕 아니요 군인 군대 장관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비우인가요? 아비 누구였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무나 말하시는 아이야. 그 아비와 같이 옆에서 도왔던 요나답이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바로 이 레갑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레갑. 근데 왜 이 레갑의 자손에 대해서 이 레갑 족속에 대해서 흥미롭게 보게 되냐면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 말씀에서 이 레갑 족속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레갑 족속을 에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라고 하셔서 성전으로 이 레갑 족속들을 부릅니다. 성전에 보면 3면을 통해서 1층에 30층, 1층에 10층, 2층에 10층, 3층에 10층에서 총 30개 정도의 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에 들어가는 자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 그리고 특별한 고관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쉬는 곳,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그곳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야, 저 사람은 정말 이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근데 특히나 이 외부에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족속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 성전 안에 있는 골방에 들어간다는 그 자체는 이제는 이들이 하나님의 그 제도권 안, 하나님의 그 축복 안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온다는 가장 큰 의미들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의 골방들입니다. 그런데 이 골방에 이 레갑의 자손들, 특히나 하나님의 족속, 즉 제사장들이 쉬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 방에 이 레갑 족속들을 부르게 됩니다. 부르게 돼서 이들을 향해서 에레미야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 포도주를 마시라 라고 얘기합니다. 포도주를 마시라는 것은 이제 너희들이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율법 안으로 너희들이 들어올 수 있는, 우리와 함께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파격적인 조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날 수 있는 파격적인 조건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들에게 포도주를 보냈다는 그 이유 자체만으로는. 그런데 이들이 이 포도주 마시기를 거부를 합니다. 거부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조상이었던 그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 후손들에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레갑 족속들에게 했던 얘기가 바로 포도주도 마시지도 말고 살 집도 짓지도 말고 포도원을 가지지도 말고 밭 종자도 가지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장막에 살아라고 말을 했답니다. 왜 요나답이 그 내각 족속에게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였을까? 그 열왕기상 열왕기상을 말씀해 보면 이 요나답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에스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들을 완전히 몰살시키는 일을 한다 합니다. 근데 이들이 몰살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복이다. 우상 숭배하는 이들이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내 자손, 내 자녀들은 이러한 죽음을 당하진 않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저주 안에 거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바알 선지자, 에스라 선지자들이 섬기던 그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버려야 되겠다. 바알은 말 그대로 농사의 신입니다. 그 바알의 신, 그 바알 신을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 저도 얘기만 들었지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인적 제사, 그 다음에 이 성적인 굉장히 사람들이 눈이 즐겁고 말 쾌락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제사 바로 이 바알의 제사라고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농사 짓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농사 짓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봤던 것이 바로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농사를 짓는가 봤는데 그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먼저 바알 신의 일을 섬기는 일, 사람 제사를 드리고 그 안에서 쾌락을 즐기며 그들이 바알 신, 즉 그 농사의 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을 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보면 어떻게 옳지 않은지 판단하지도 못하고 아 그 모습을 통해서 참 재미있구나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왠지 또 농사도 잘 지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알 제사를 따라하게 되고 바알을 섬기게 되었던 것. 그러니까 그 요나답이 그 모습을 통해서 하지만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는 저주된 모습이다. 그러면 우리의 자손들은 그 저주된 안에 저주 안에 거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포도원을 짓지 말자. 포도원을 짓는다는 것은 그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뭔가를 막 가지려고 욕심을 부릴 수도 있고 집을 지음에 대해서도 이 집을 소유하고 이 집을 더욱더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재물에 대한 욕심을 또한 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욕심조차도 아예 가지지 말자. 온전히 가난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자라고 이 레갑 자손들이 이 요나답이 그의 자손들에게 가르쳤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에레미야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 안에 이들의 축복이 끝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을 실제로 농사짓고 이런 일들이 아니라 주로 양을 칩니다. 양을 치고요. 느헤미야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성읍과 성벽과 성문을 만드는데 각 사람들이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성읍과 성문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레갑 족속이 만들었던 문이 어떤 문이냐면 우리가 가서 봤던 그 통곡의 벽 앞에 있는 북문을 이 레갑 족속들이 만들게 됩니다. 그 북문은 말 그대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오물들을 다 끄집어내는 그 문이 바로 북문입니다. 죽은 시체도 다 그 북문을 통해서 나가서 흰놈의 골짜기에 다 이렇게 버리게 되죠.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했냐? 바로 이 레갑 자손들이 감당했다는 겁니다. 가장 지저분하고 가장 하찮은 일, 가장 더러운 일이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의 조상인 요나답의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록 가난한 마음이지만 이 가난함 가운데 그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그 믿음 안에서 이들이 그 문을 만들고 세우고 또 그 문을 통하여 그들이 사역하는 것들. 또 유대 전승에 보면 이 레갑 족속들이 성전에서 쓸 나무들을 가져다 놓는 그런 일을 감당했다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전승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 레갑 족속들이 그 성에 물을 담당하는 일을 했다라고도 전승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레갑 족속을 좀 연구를 통하여서 이것들이 우리의 그 말씀 설교하는 가운데 어떻게 적용이 될까? 예,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설교에 이렇게 몇 가지 예를 제가 이제 적어놨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가정에 대한 설교에는 부모들을 향한 설교, 부모님들을 향한 설교에서는 자녀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 요나답이 믿음으로써 믿음의 도를 자녀들에게 가르쳤을 때에 그 자녀들이, 그 자손들이 이 레갑의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족속들이 되었다. 또 자녀들에게는 그 부모의 가르침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또한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겠다. 또한 하나님 앞에 그 부문을 통하여서 그들이 헌신하였던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찮은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일이 가장 큰 일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할 수 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들이 이 부문을 한다는 것은 그리고 이들이 야영 생활을 합니다. 말 그대로 텐트를 치고 생활하고 짐승을 키우며 생활하니까 좀 안정된 생활이 아니라 굉장히 불안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르치는 그래서 우리의 내적인 성결, 그러니까 내적인 거룩함에 대해서 외적인 것들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라고 막 이게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에 대해서 좀 설명할 수 있겠다. 또 하나 부유한 말이 축복이 아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설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 레갑의 족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말씀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벳들라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까 느헤미야 말씀에 보면 베타게렘 느헤미야 3장 14절 이렇게 됩니다. 분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베타게렘, 이 베타게렘이 어딘가 저는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는데 정확한 위치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베타게렘이 어디에 있냐면 유대의 한 성읍에 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참 재밌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목사님들이 한번 듣고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이스라엘 가서도 한번 제가 물어본 경험이 있는데요.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목자들,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던 그 목자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들이 그곳에 그 예수님이 태어난 그 얼마 지나지 않는 그곳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왜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까? 예. 네, 여러 성경학자, 이거는 좀 난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들이 내가 족속이다라는 말도 있고요. 때로는 아니다라는 말도 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베타게렘이라는 곳에 살았다는 것은 이 예수님이 태어난 가까운, 그 즉 베들레헴의 근처에 살았다는 것들을 이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마도 이들이 그 목자들이 바로 이 레갑 자손의 후예들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얘기도 또 있다는 것들. 예, 그것만 조금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레갑 조상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이들이 축복을 받음에 대해서 참 흥미로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동안 지금 3시 10분 전인